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김학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이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품을 따뜻한 어머니 품이라 부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인민들의 흠모심이 감명 깊게 어려 있습니다. 뜨겁고 절절하게 흐르는 선율은 가사의 내용을 더욱 승화시켜주면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울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만용 작사, 안종호 작곡인 가요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은 주체 85, 1996년에 창작한 노래로서 탁월한 사상 리런 활동과 세련된 용도로 선군혁명 위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을 끝없이 칭송하고 후무하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형상한 송가입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을 한 품에 안아 키워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의 친근한 지도자로 서리 높이 칭송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가려는 천만 군민의 흠모의 마음을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1절에서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사랑과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시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우리 장군님의 품은 그대로 화창한 봄날이고 따뜻한 햇빛이라고 흠모에 넘쳐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격변하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주고 빛내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이고 조국이시라는 데 대하여 긍지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3절에서 위대한 장군님은 백성을 떨치는 승리의 기치이고 부강할 조국의 미래이시라는 데 대하여 확언하면서 이 땅의 자주의 새 시대를 펼쳐가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의 위대성에 대하여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후렴에서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천만 군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강조하고 있으며 노래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 주제적 내용은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일관된 인상 깊은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 서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의 선율은 순차 진행으로 이루어진 유창한 선율 음조들과 이강음과 같은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리듬으로 결합된 선율 형상으로 하여 노래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가요는 생활적이면서도 세련된 시 음악적 형상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친근한 어버이로 위대한 용도자로 끝없이 믿고 따르려는 천만 군민의 다음없는 칭송의 감정을 숭음하면서도 생활적이고 희열과 낭만에 넘친 예술적 정서로 격조 높이 노래한 또 하나의 시대의 명곡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주시니 인민의 심정으로 부르는 그 이름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럼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